허브스 뉴스. 우리 학교 공과대학 행정팀에서 유학생 튜터링 관리 장학 조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으로 우리 학교 일반 대학원 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선발 시 한 학기당 26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희망한대 리더그룹 유스체인지 메이커스 8기 사무국원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추가 모집 기간은 3월 1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2022년 기준 대학생 신분에 1년 이상 활동 가능한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64기 수습국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은 3월 7일 월요일부터 3월 18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인스타그램과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구글폼 작성을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모집 부서는 기술, 보도, 아나운서, 제작부로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22학번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단일화 파트너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직접 임명했습니다. 정치 입문 후 처음으로 행정부 자리를 맡은 안 대표는 인수위원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의원, 기획위원장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인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은 이번 주 안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제 폐막한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아쉽게 메달 없이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평창 대회 이후 관심과 지원이 급속히 줄어들었고 선수단의 세대교체에 실패한 것이 그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평창 대회까지 동계 패럴림픽 메달이 한 개밖에 없었던 중국은 엄청난 지원 속에 메달 61개를 휩쓸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수단은 역대 최고 성적인 메달 29개를 따내 전쟁의 고통을 겪는 조국에 감동을 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급증세에 따라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앞으로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보여지면 바로 코로나 확진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검사량의 증가에 따라 결과 통보가 늦어지는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만 확진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가검사가 아닌 병의원에서 받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보건소에 연락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1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하인, 기술의 김경주, 담당의 성재훈이었습니다.